반갑습니다. 머리가 오랜만이죠. 아씨, 머리를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닌 줄 알아가지고 머리 막 하고 있었는데. 네, 반갑습니다. 머리 진정이 안 되네. 어떡하지? 오케이, 보기엔 괜찮구만.